하늘 위로 날아난 피터팬. 웬디 너의 손을 잡아줄게 girl. Whoa. 시작해 이건 pro roll. 하늘 위로 날아난 피터팬. 웬디 너의 손을 잡아줄게 girl. Whoa. 시작해 이건 pro roll. 미묘한 장빛 길거리에 눈동 비틀자는 stupid. 난 멀쩡해져도 알다시피 그냥 단지 저 가로등이 전부 네 얼굴로 보여. Reminds me of you. 너의 긴 머리 웃을 때 눈 가리던 버릇도 Can't take it anymore. 걸음을 돌려 달려있던 너에게 달려가. 조금 겁이 났던 것뿐 최초의 빛을 만났기에 네 love is patience. 참고 기다려 다시 너를 중중 네 세 번째 사인을 본 뒤에 난 먼지 낀 책석을 벗어나네. 화려하게 다시 내 날개로 다가가. 하늘 위로 날아난 피터팬. 웬디 너의 손을 잡아줄게 탐탐을 노려대는 남자들 똑같은 패턴의 뻔한 멘탈. 나는 달라 잠입해 몰래 넘들겨 눈 밀렸군. It's time to burn out. 네 이니그만 내가 풀어줄게 이제 그만. 선택해 either way 너 other day야. 오늘 밤은 답을 찍어줘 that. 난 all day 널 소리치고 있어 mayday. 내 가슴 안에 사는 lady. 네 작은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르네 playback. 그 어떤 기다림에도 날 짓누르는 시간 앞에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아. 널 안을 때까지 난 너의 집 앞이야 지금 나와. 오늘 밤은 재지 말고 나와. Run till the break of dawn. 지금 집 앞으로 나와.